잘자 베이비 토닥토닥 잘자 잘자 베이비 토닥토닥 잘자 잘자 베이비 토닥토닥 잘자 잘자 베이비 토닥토닥 Baby 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 하루 종일 연락 안 받아서 걱정시켜서 미안 약속 안 지켜서 미안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 요즘 달라진 내 모습에 많이 힘들겠지 baby I know that 그래도 여전히 너 많이 사랑해 내게 힘이 돼주는 법 간단해 Baby 끝끝날 달달 내 사랑 간단한 통화라도 괜찮아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옆에서 토닥토닥 조금 꺼요 내 사랑 말은 필요치 않아 네 옆이라면 모두 괜찮아 oh, oh, oh. 오늘은 네 옆에서 잠들고 싶어 네 곁에서 내 악몽 다 막아줘 oh, oh. 꼭 안아줘 oh, oh. 내일도 네 옆에서 아니 항상 네 곁에서 잠들게 해줘 24시간 나는 ill 내 간절한 기도 네가 날 떠나는 ill 없길 바라는 ill 넌 말하지 baby 걱정 마 그건 너무 당연한 ill 나의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할 때면 악몽들은 조각조각 흩어져 나 좀 꿈꾸게 해요 네 따뜻한 손 나 다시 웃게 해요 오늘은 네 옆에서 잠들고 싶어 네 곁에서 내 악몽 다 막아줘 oh, oh. 꼭 안아줘 oh, oh. 아니 항상 네 곁에서 잠들게 해줘 oh, oh, oh. 두 눈 꼭 감고 네 옆에서 잠시도 떨어지기 싫어 내가 없는 게 난 싫어 Boy everyday 매일 너와 함께 네 팔 베개 안에서 oh, 아이처럼 웃으면 넌 꼭 안고 잠들래 나 Just say if I feel it like, oh. Just say if I feel it like, whoa, whoa, whoa, oh. Whoa, whoa, whoa, oh. Hey boy, just say if I feel it like, oh. Just say if I feel it like, whoa, whoa, whoa, oh. Whoa, whoa, whoa. 오늘은 네 옆에서 잠들고 싶어 네 곁에서 내